쿠바 외무상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릴리아가 9일 국내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서 등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핵탄두 폭발 시험과 관련하여 미국이 오바마가 추가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논거로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재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